6월 28일 화요일. 믿는 자와의 결혼이 믿음을 굳게 지켜줍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 가오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방인과의 통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요,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책망하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 왕이 이방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듯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느헤미야가 금지한 것은 결코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영적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 말씀에 근거해 백성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이끌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시간, 혈통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더 높은 영적, 윤리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요야다 아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를 쫓아내는 강경한 조치를 취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내부 개혁을 통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또한 모든 개혁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끌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개혁자,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Thank you. 묵상 에세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 부부가 10년 만에 기도로 얻은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고 날마다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어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할 때도 그는 동조하지 않았고 비속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왕따를 당해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 외국 유학을 떠나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생각하고 고아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다. 이후 고아들의 좋은 아빠가 된 그 청년을 보고 그의 길을 잇겠다고 약속한 아이들이 무수히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한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이다. 구별된 삶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진제역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하나님. 한절 묵상. 당시 이스라엘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강철 같은 의지와 결단력으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인 생활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성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금하신 것들을 행하며 세속화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어떠한 불의와 부정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쏟았던 믿음 없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